마치 like tattoo. 내 방을 다 가져간 넌 마치 like tattoo. 스쳐간 향기 속에도 내 말투 속에도 내 뼛속 깊이 박혀있는 tattoo. 네가 남기고 간 따뜻한 네 온기가 내 심장을 파고들어와. 그 어느 때보다 까만 밤 그런가 만 밤보다 속차는 내 맘. 미칠 것 같은 너의 그 모션 지칠 듯 말 듯한 너의 모션 지우려 애써도 몸부림 쳐봐도 문신처럼 박힌 너의 모션. It's got that it's inside of me. 내 속에 가득 넌 마치 like tattoo. 머릿속 가득 고인 넌 마치 like tattoo. 두 눈을 감아 보아도 소리를 질러도 더 커져만 가는 너라는 tattoo. 네가 남기고 간 따뜻한 내 미소가 내 머리에 스며들어와. 내 목을 타고 오르는 말을 삼켜버리면 내 심장에 큰 무신이 선명히 살아갈 것 같은 너의 그 모션